사도신경 16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히브리서 1장 3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리고는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진짜 하늘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승천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임무를 마치시고 하늘 지성소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렇다면 그 주님은 지금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주님은 인성을 입고 신성을 가지신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데 거기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고요?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 백성들이 살 천국 맨션을 열심히 건축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구경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과 하나님 우편에 육신을 갖고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화해를 시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의 개괄적인 의미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이 뭔지는 아시죠? 영은 손과 발 등의 신체 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은 자신을 개별화하기 위해 어떤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신체 부위가 없는데 어디를 대고 앉아요.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러나 항상 어디에가 붙어 있어요. 어디에는 늘 보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건 신인 동형론적 표현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에 비유하여 표현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태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히브리 문학의 표현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체 부위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등이 성경에 등장할 때 우리는 인간이 가진 손, 발, 귀, 얼굴 등의 정의와 개념을 동원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전지하심과 사랑으로 이해를 하죠. 그죠? 하나님의 손 그러면 우리는 주권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사랑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인간 세상의 왕이 그의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시편 103편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만유를 그분의 권세로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또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앉아 계신 게 아니니까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도 역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련된 또 다른 의자에 앉으셔서 헛기침만 하면서 이런저런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편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우편은 항상 바른 편, 오른 편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편을 바른 쪽, 오른 쪽이라 그러잖아요. 이 손을 뭐라 그래요? 오른손, 바른손. 얘가 뭘 그렇게 바른 일을 했어요? 얘가 뭐 이렇게 옳은 일을 했다고 얘를 오른손, 바른손이라고 그럽니까? 동양인들의 사고 속에 그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누군가를 최고의 예우로 우대할 때 왕의 우편에 앉게 한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머니 바세바가 처소로 들어오자 왕의 신분인 자신의 우편 자리를 내드리죠. 그러니까 왕의 우편 자리는 왕이 소유하고 있는 권능과 영예를 함께 누리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겪었던 약함과 순환과 죽음의 삶의 대척점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늘과 땅을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신 진정한 만유의 왕 예수님께서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시편 110편 1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발등상은 뭐예요? 발을 얹어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뭉갤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밟아버린 원수의 발을 가시적으로 밟아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절 보세요. 우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왜 원수 중에서 다스려요? 원수 싹 쓸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요.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 까지,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의 머리를 밟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인데요. 이 시편 110편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그대로 인용하시죠. 내 주가 주에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라는 말을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큐리오스가 큐리오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여호와 하나님께 라고 지금 1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권능에 보자 우편에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생존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원수의 머리를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수들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수 중에서 다스리라라는 건 원수들까지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와 다스리고 있다? 예수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걔는 상대가 안 돼요.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싸워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그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건 아시죠? 거기서 승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는 영적인 승리예요. Already 영적인 승리. 이제 승리 안에 들어온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승리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고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자아 안에서조차 그 싸움을 버거워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안에서도 자기에게 지고 있어. 자기 옛사람에게 지고 있단 말입니다. 머리를 밟았는데 그 밟힌 머리에게 늘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이미 밟아놓은 원수의 머리를 밟기는커녕 주님께 밟힌 그 머리에게 물려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그 싸움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건 이미 죽은 머리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제발 믿으라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제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완전한 거룩으로 완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는 지금 한시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때때로 지금 이 세상을 죄의 세력이 다스린다고 표현을 하죠.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잖아요. 그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늘 위의 것들이나 땅 위의 것들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조금 아까. 심지어 주님은 원수들도 통치하고 계신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으셔서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루이스 벌콥의 조직신학에서는 원수들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권능의 통치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들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통치를 은혜의 통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자의 통치로 경륜이 되는 이 세상을 권능의 왕국이라 그래요. 이걸 다 다스리니까 이 전체 우주는 권능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한 은혜로 다스려지는 교회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권능의 통치로 일반 은총으로 통치되고 있는 움직여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은혜의 통치를 받아서 원수를 밟는 자리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는 것, 즉 원수의 머리를 밟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일을 올바로 규명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우주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살게 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죠.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에게 주신 원시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마귀와 여자, 여자는 누구다? 교회. 신랑이신 어린 양과 혼인하는 교회. 그 여자와 마귀를, 죄를 원수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깨버리심으로 그 원수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밟아 뭉개버리신 원수의 머리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무엇이겠어요, 그게? 원수의 머리를 밟는 게. 창세기로 빨리 돌아가서 그 원수가 뭘 했는지를 떠올리시란 말이에요. 그걸 밟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창세기에서의 그 원수는 무엇을 조장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그 연합, 하나됨을 깨는 거였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밀어 올려놓고 하나님과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깨버렸어요. 그렇게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자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죠. 그 후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해야 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했어요. 하나님 사랑에 쓰여져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 사랑에 쓰이게 된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돈, 명예, 인기, 쾌락, 건강, 가족 등을 나라는 존재의 범주에 복속시켜놓고 나로 만들어놓고 그것들을 살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만족과 행복을 삼으며 살게 됐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아요. 100%. 하나님은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된 사랑을 다시 당신께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 사랑의 대상들을 빼앗아버리는 역사를 진행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 우리의 죄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우리의 죄가 맞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의 죄로 삼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죄라는 건 단순히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그들의 마음을 두는 걸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안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들을 전부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입니까? 예수 믿는 건 그것들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얻어내는 것으로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며 하나님을 협박하여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체감하며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십자가라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의 머리를 밟고 계신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말이겠죠. 원수가 그거 못하게 한 거니까. 근데 그 원수의 머리를 밟는다는 건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으로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뭘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세상을 사뿐히 줄여밟고 계신데 오늘날 교회는 주님이 밟고 계신 그 세상을 더 살찌워달라고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가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그거 얻어내려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로 타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사랑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번영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죄라니까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게 바로 신앙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계시며 올바른 길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못하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영적 현실이 already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not yet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지금 돕고 계신단 말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돕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사랑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늘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여러분을 돕고 있는 바로 그분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더 미워해버리죠. 이딴 것도 하나 못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배운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오히려 우리는 모욕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원수 머리 짓밟고 계시단 말입니다. 원수 머리를 짓밟는 건 뭐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사랑하고 있는 것들 밟아 뭉개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육신이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권능의 철장으로 그걸 지금 끊어내고 계시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제사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지금 제사장으로 항상 살아서 뭐 한다 그래요?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영단번에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가 지금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대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거룩과 하나님 백성으로의 완성을 위해 그분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병 고쳐주고 무슨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돕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똥처럼 여기게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곁길로 못 가고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얼마나 우리 삶에 간섭하는지를 몰라요. 잘못 가는 꼴을 못 보셔.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쫓아다니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이 자꾸 내게서 멀어져가는 일만 생겨요. 반면에 예수님의 기도에서 제외된 자들은 자기들 내키는 대로 자기들 뜻대로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즐겁게 살아요. 그것이 얻어지면 행복해요, 그들은. 그게 시편 73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이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로마서로 가서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그분이 뭐 하신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래요. 무슨 기도하는지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함이나 칼이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칼,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기대하기를 그런 걸 다 막아주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소원과 야망을 모두 이루어내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기도를 하실 것이다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한 것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으로 그러한 것을 넉넉히 견뎌내게 이겨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난할 때 돈을 주어서 제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지 그를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병이 걸렸을 때 얘 병 좀 빨리 고쳐서 빨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 병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그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그걸 하나님의 저주로 착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를 나타내보라고 증인으로 한번 드러내보라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상황을 빨리 바꿔달라고 내 뜻대로 바꿔달라고 기도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냔 말이에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왜곡된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삼아 살고 있던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당면한 상황들과 현실들을 넉넉히 견뎌내는,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밟아 뭉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세요. 그건 뭐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직분. 주님의 하늘에서의 선지자 직분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 우편의 일을 우리 안에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 세목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야, 너희들 그렇게 계속 죄에 머물다가는,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고 딴 것에 마음 두고 거기서 행복 찾으려고 하다가는 너희들 심판받는다. 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의를 꼭 붙들어라. 이것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걸 돕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남은 게 뭐죠? 왕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왕의 직분은 무엇을 위한 직분인지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보세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전부 연결이 되죠. 그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그 죄의 근원을 밟아 뭉개기 위해 지금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머리로, 교회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통치가 무엇을 향한 통치다? 원수의 머리를 밟고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한 통치란 말입니다. 원수는 뭐예요? 네가 왕이야. 왜 하나님께 순종을 해?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그게 마귀잖아요. 그게 원수잖아요. 그걸 밟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이 세상 것으로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해하려고 하고 만족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끊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불만이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냐고, 날 왜 이대로 두고 보시냐고, 왜 내 병 안 고쳐주냐고, 왜 나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냐고 저한테 따지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저한테 따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게 신인 동형론적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냔 말이에요. 더 미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까? 그들을 부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왕으로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성도들에게 이해시키시고 적용시켜서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회복시키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은 이미 영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능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어내야 할 것은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깨달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만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서히. 거기에 질병이 쓰일 수 있고, 파산이 쓰일 수 있고, 이혼이 쓰일 수 있고, 가난이 쓰일 수 있고, 사고가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저주로 매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성숙이 되고 완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구속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 신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유일한 목적이라니까요. 이 우주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며 교회가 지금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 보세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여,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는 어구는 첫째와 둘째는 구별이 없는 동등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게 우위에 있고 어떤 게 하위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둘째라는 건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첫째의 사랑이 회복되면 둘째의 그 사랑은 필연적이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하는 거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율법의 정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은 같은 거니까. 둘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앞에 것이 파괴되면 뒤에 게 파괴되고 앞에 게 회복이 되면 뒤에 게 회복이 돼요.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성경을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의 그 내용을 요약하고 꽉꽉 짜서 요만하게 만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격발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는 그 쉐마는 어디에서 인용이 된 거죠? 쉐마는 어디예요 그럼? 쉐마. 제가 지금 딴 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쉐마가 어디예요? 열 번도 더 얘기했는데. 신명기 6장 4절과 5절만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한 명령 중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쉐마로 받아서 경문에 차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시죠. 저놈들은 차는 경문만 크게 해가지고 다녀. 그러시죠? 그 경문에 넣고 다녔던 게 이 쉐마란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이 쉐마를 암송했어요. 손톱에까지 써가지고 다녔어요. 쉐마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의 첫 단어예요. 쉐마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듣고 순종하라 라는 뜻이에요. 들어라 순종하라. 쉐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유일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거 적어가지고 다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만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 99% 사랑하고 1%를 돈이나 자식이나 명예에 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하고예요. 다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권능의 철장을 갖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걸 누가 쉽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순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록에서. 힘들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유가 뼈와 피가 되어 있는 걸 메스로 도려내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밖에 없군요. 당신밖에 없군요. 당신의 십자가로 숨는 것 이외에 행복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군요를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나 자신만 사랑했던 그리고 나라는 그 테두리 안에 넣어서 나로 사랑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힘들, 관계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에게 눈을 돌렸다라는 거니까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둔 사람은 당연히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네 몸처럼 사랑하래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내가 오늘 고기 먹었으면요. 내 이웃에게 고기 갖다 줘야 돼요. 내가 오늘 100불 썼으면 내 이웃도 100불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물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게 안 되냐고 궁금해하는 이들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안 되잖아요. 심지어 자기 자식도 그렇게 사랑 못해요. 자기 부모도 그렇게 못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이 명령은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격발이 되는 이웃 사랑은 무엇을 전제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간디나 슈바이처가 한 사랑은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한 그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간디나 슈바이처 유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마다 그 사랑을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쉐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들에게만 운명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명령이에요. 에돔 사람에게 그런 명령 안 했어요. 애굽 사람에게 그런 명령 안 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얘기 안 했어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이웃.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한 신앙을, 한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그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쉐마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거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웃을 정확히 여러분이 규명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율법의 명령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이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에서의 그 몸이 무엇이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아, 네가 지금 어떤 몸이 되어 있는데 네 이웃이 네가 되어 있는 그 몸의 일부라는 걸 너는 아니? 그렇다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너에게 쏟아부어진 똑같은 은혜로 몸이 되었으므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과 그 감격으로 이들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사랑이 안 나오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규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몸인 거예요. 이 몸.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몸인 거예요. 이 육신처럼 사랑해라라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만 그렇게 한 몸이 된 그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는 성도가 맞다면 우리와 함께 한 믿음 안에서 한 길을 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한 몸인 교회는 바로 내 몸이니까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머리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 한 몸으로 끌어안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건 이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루어내야 하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은혜와 축복의 현실인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가는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시켜서 너희들은 그렇게 도저히 사랑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그냥 한 몸으로 만들어줘버릴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서로 한 몸으로서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릴 거야. 은혜와 축복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을 성경에서 읽을 때 여러분은 감사하고 감격하셔야지 절망하시면 안 돼요. 난 왜 안 되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네가 밥 한 그릇 먹으면 이웃에게도 밥 한 그릇 가져다 주고 네가 국 한 그릇 먹었으면 이웃에게도 국 먹게 해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너희가 정말 안다면 그걸 한번 내놔봐라는 요구인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아직도 선명하지 않죠? 성경은 분명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그건 나를 사랑함이 전제가 된다는 말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에서의 자기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부터 규명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되면 그렇게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돼요. 아주 가끔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이 예자 안에 들어있는 나에게 실망하는 데 쓰여지는데 아주 가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나를 경험하게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나를 인식하게 될 때 그 구원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소중함과 그 감격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저 인간도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그냥 지옥에 갈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저 사람도 저렇게 못나고 못생기고 못배우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저도 존귀한 이구나 라고 사람들을 그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자격이나 소유나 이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 그것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자기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르는데 그 사랑으로 어떻게 다른 일을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책에도 쓰여있지 않은 것이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죠. 응?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같은 운명 공동체 안에서 한 길을 가고 있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들은 그 공동체의 구성인인 그 자기 이웃을 절대로 이 세상 잣대로 판단하여 평가하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인기를 위해, 자기의 자랑을 위해, 자기를 또 드러내고 싶어서 남을 여전히 모함하고 폄하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하는 그런 이들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핵심을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성도는 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자꾸 도망쳐 나가서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착념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자꾸 딴 데 눈을 두지 않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돈, 명예, 취미, 건강, 가족 등등 내 이웃이 그런 것에 착념하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놓치고 있을 때 그냥 두고 보는 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쏟아낼 때마다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엉뚱한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는 그런 못된 습관들을 향해 칼을 던져 도려내버리는 것, 그것이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그래서 사랑은 친절과는 다른 것입니다. 친절은 사랑의 증상일 수는 있지만 동의어는 아니에요. 멋진 말이죠. 친절은 사랑의 증상일 수는 있지만 사랑과 동의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이웃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는 때때로 나의 존재가 그들에게 날카로운 메스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을 사랑하는 새로운 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이웃 또한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책 읽어, 성경 읽어, 기도해 라고 집에 있을 때마다 달달 볶으니까 월요일에도 교회 가라 그래. 불편하니까. 오늘은 약속 없냐고 자꾸 물어봐요. 이게 친절해 보여요? 아니죠. 그러나 그게 사랑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선행이나 구제나 친절을 베풀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을 입은 성도의 당연한 열매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렇게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다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느라 불친절해 보일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을 하느라 싸늘해 보일 수 있다 말입니다. 거짓되고 위장된 사랑을 오해시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가면을 써가면서까지 친절을 가장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이 없다, 차갑다라고 매도하지 말라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싸늘함과 불친절 속에서 인간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실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분명 좋아함, like와는 다른 거예요. love는 like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며 의지적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수에게 다가가서 떡이라도 하나 더 줘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훈련을 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지적 사랑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갖다 주면서 마음속으로는 확채해서 뒤져버려라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것처럼 거기서 그걸 폭로당하면서 나는 왜 예수의 십자가를 붙을 수밖에 없는가를 배우란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내가 점점 부인이 될 때 내 안에 사실은 예수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건너뛰고 내가 사랑해보겠다고 애들을 쓰니까 계속 자기에게 실망만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아니요,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예,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그러나 십자가를 꼭 붙으세요. 붙들자마자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쉐마. 너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어. 예수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어. 네 이웃 너와 한 몸들이야. 그래서 사랑 안 하면 안 되게 됐어, 이제.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때 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지적 사랑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란 말입니다. 절망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꽉 붙으세요. 주님, 주님이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왜 저는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기도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돈 벌게 해주세요.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실패해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냥 끝까지 난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난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예, 아주 잘 믿고 계시네요. 난 사랑할 수 없는 자야라고 인정을 했으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사랑할 수 있어요까지 가야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집안에 비로소 칼이 드러나게 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을 때 나는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을, 복음을 열심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칼이야.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이 뭐라 그랬죠? 원수를 밟아 발등상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샅샅이 훑어내고 계신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점점 이 세상과 나라는 존재의 연장선상에 묶어둔 또 다른 나들을 기각당하고 부인당하는 중이에요. 우리의 눈은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지고 있어요. 나는 그런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새로운 나를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한 신앙을 고백하는 한 몸, 내 이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형식적 종교 생활에 여념이 없을 때에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만은 친절을 좀 베풀어달라고 투정을 부릴 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줘서 나를 좀 위로해주고 감동시켜달라고 땡깡을 부릴 때 예배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순서나 형식을 넣어서 나를 좀 울려달라고 고집을 피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어서 서로서로 문제없이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짜 사랑은 너무나 쉬워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가장된 친절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좀 친절해지세요. 그러나 지금은 좀 어색해하고 낯설어하며 심지어 거부감을 느끼며 왜 나에게 칼을 들이대느냐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감격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성숙되고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 그를 향해 쏟아붓는 사랑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순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이들에게 거부감을 줬고요. 실망감을 줬고 오히려 그들의 모든 희망을 전부 꺾어버린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큰 사랑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달게 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공부하세요. 복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돕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거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멘? 네, 꼭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